진짜 빨갱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진짜 빨갱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 보자. 방송도 하나밖에 없고 YB가 평양에서 방송 한번 하고 그 다음날 나갔더니 평양 시민 전부가 알아봤다 그랬습니다. 왜? 시청률이 98%를 넘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의 목소리만 나갑니다. 그것이 빨갱이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자고 그런 빨갱이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지금 빨갱이로 몰리고 있는 이상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다양한 목소리들, 각자의 목소리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 다 담아내서 하나로 만들어보자. 조화롭게 만들어보자. 장미가 진달래를 보고 욕하지 않듯이, 진달래가 장미를 보고 질투하지 않듯이, 소나무가 전나무를 보고 넌 왜 이렇게 생겼냐라고 얘기하지 않듯이 각자의 생각과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보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렇게만 배우지 말고 사촌이 땅을 사면 관로 해놨을 때 8살짜리 아이가 거기 그렇게 썼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가본다. 얼마나 멋진 참여정신입니까? 가보고 결정하겠다. 몇 평을 샀는지 보고 배가 아플지 말지를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 땅을 산 자리가 어디냐? 합법적으로 샀느냐? 아버지와 힘을 합쳐서 내곡동에 땅을 샀느냐? 보자! 보고 결정하자! 그런 것들이 제대로 방송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들이. 어떤 아이는 사촌이 땅을 사면 관로 해놨더니 이렇게 지어놨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우와, 어떤 질투도 없고 미움도 없습니다. 근데 좋다, 잘 샀다, 우와, 멋진 아이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한자 성어 문제도 한번 내봤습니다. 실제로 환상의 짝꿍할 때 MBC에서 술 먹고 길거리에서 떠들면서 사람들을 잠 못 들게 하는 행위, 밤에 땡땡땡 가 적어놨습니다. 뭡니까? 고성방가죠. 어떤 아이가 아빠인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아빠입니다. 엄마인가가 아닌 게 천만다행이죠. 얼음이 녹으면 관로 해놓고 이가 된다 적어놨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정답은 물이 된답니다. 그렇죠? 어떤 애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울어요 적어놨습니다. 빨간 줄로 쫙 그려 있습니다. 틀렸다! 틀렸다! 잘못됐다! 너는 이런 생각만 해라! 물이 된다! 얼음이 녹으면 북극곰이 우는 거가 무슨 상관이냐? 근데 이런 아이들의 생각을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이런 아이들을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의 이런데 변화협약회 이런데 보내야 돼. 전 세계 정상들 말고 그런 아이들 보내면 기후 문제 바로 해결됩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 자비심. 그래서 한국에 가서 북극곰이 울어요. 미국에 가서 폴라베어 이제 크라잉. 그 자리에서 해결이 끝납니다. 그래서 과연 진짜 자기들이 말하는 빨갱이의 나라, 그런 나라 만들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누군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정말로 획일적인 사고를 강요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나는 나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내가 주권자다. 내가 주권자다. 그런 것이죠.